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8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곧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멸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 파괴를 통해서 세상이 끝날 날에 징조로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고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그 마지막 때는 먼 미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 때부터 시작된 현실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었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것도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있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4절,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이건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사용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완전한 빛을 통해서 모든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먼저 강림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피할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임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28절부터 37절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 밤을 지새우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뭐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임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그런 것들에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14장을 살피는데요. 13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즉 화요일 날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넷째 날,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 14절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14절을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두 날을 같은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우리가 개수하는 생각하는 그런 요일 개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언급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그날의 마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우리식 요일로 계산하면요, 목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금요일날 오후에 끝나고 그리고 그 금요일날 저녁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요일 계산으로 금요일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무교절과 유월절이 있는 금요일날 전전날인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전까지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날 예루살렘 성전의 권세를 잡고 있던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곧 있을 유대교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미루자고 서로 합의를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1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때에는 민족 최대의 명절로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괜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안이꼽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대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지지와 또 그 평판과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미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라면 예수님은 유월절이 지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계획했던 미루자라고 계획했던 그날 이튿날 후인 유월절 그날에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변경시켜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막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아 섰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미루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뜻과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 뜻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의 인생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생으로 이끌림 바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졌다면요, 그 인생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인생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의 인생은요, 결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그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마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 예수님만 붙드는 인생, 곧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필요로 했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소유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과 정반대가 되는 삶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달픈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 된 길이 됨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과 내 바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그것을 바라고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든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바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셨으며 또 그 구원의 정말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과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를 정말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뜻과 기대와 달라서 때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영원히 남을 만하고 또 영원히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실까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은혜를 전하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